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동무유 그 사랑 노래 부르자 이 제목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혜련 작사, 리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들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다함없는 감사예정을 낭만적인 정서로 형상했습니다. 가사에서는 형상적으로 세련되고 함축된 시호들을 통해서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도 비기지 못할 무한한 사랑으로 천만자식 모두를 안아 키우시고 가슴 속에 품은 희망도 아름다운 꿈도 꽃피워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운용개척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자애로운 오보이 장군님의 위인상을 진실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낭만에 넘쳐 흐르는 선율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품이 안겨 사는 우리민의 무한한 감격과 희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 정치를 그대로 구현해 나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걸음 따라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 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그 이름 부르네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요는 주체 80, 1991년에 창작됐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온 나라 인민 모두를 자유로운 사랑의 한품이 하나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빛내어 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의 위협을 드팀없이 받들어 나갈 촌만 군민의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으로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 촌만 군민의 거상한 정신세계를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가사에서는 우리 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백도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고무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하고 친근하신 음성에 격동된 심정을 터치고 있으며 3절 가사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도 미래도 없음을 격조 높이 강조하면서 언제나 그이와 숨결을 함께할 불타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4번의 사박자로 된 통속적인 선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보이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 매혹되어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 따사로운 그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못 사는 효력의 정이 온몸이 흘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